HUBS.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 한상."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 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네요. 이제 겉옷도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소식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린대요. 비와 함께 꽃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기 전에 혹시 꽃 구경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얼른 봄을 만끽해보세요. 아, 그런데 손님, 대체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대체 얼마나 까다롭길래? 동기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때문에 힘들 정도라니. 손님이 그 유명한 초딩 입맛이시군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맛도 영양도 모두 갖춘 맛있는 한상 바로 준비해볼게요. 아렘과 타블로의 올데이. 오케이. 요즘 광고는 똑같아. 일단은 즐겨라 내 맘대로. 멋진 옷을 입은 멋진 춤추는 이들 밖은 몸치가 더 많네. 그저 습관이든 I don't care. 아직 그런 놈들이 더 두께요. 사실 몸은 아무것도 아냐. 맘이 너무지 어? 그래 내가 날 모르네. 꺼져 인공지능 Fuck the algorithm. 사색이 필요해 Fuck all the rhythm. 사유 활동을 안 주는 내 바이오리듬. 언제쯤 써보게 될까 나만의 신은. 살아남느라 잊혀진 dream에 너도 환나침 별이 돼버린 묻혀진 뭔가 찾고 있다면 Honey it tastes like me. Okay, okay, okay. I'm digging all day. Okay, okay, yeah. I'm finding real man. Okay, okay, let's go. I'm sending all day. Yeah, what we doing here? 전부 제자리 수밖에 죄다 출입길. They want you in fear, they some got me. 생각을 말해 어서 접어 origami. They got you by your balls and your social economics. That's big facts. 특색을 밟아버린 think tanks. 시그시그 버린 게내 impact. 더 건물을 지펴 네 인생은 big match. Burn it up, 뭘 겁이 나. Get your ass off the bench, start warming up. We gotta fight when they say behave. We got dynamite in our DNA. I'ma be okay, I'ma be that way. 눈 부릅뜨고 알아서 잘 지낼게. Haters 어서 눈 감아 내 인생 꼴 보기 싫으면 원래 꿈 같은 일은 눈 뜨고 보기 힘들어. You feel me? Okay, okay. I'm fighting all day. Okay, okay, yeah. Get out of my way. Okay, okay, let's go. I'm living my 오늘의 한상은 바로바로 오므라이스입니다. 손님 입맛에 정말 딱이죠? 저희가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볶음밥에 들어갈 재료부터 송송송 썰어줄게요. 양파, 감자, 당근, 호박, 그리고 감칠맛을 위한 베이컨까지 씹는 맛을 위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아, 당근은 싫다고요? 에이... 이제 요리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맛없는 것 같은 당근도 맛있게 요리하는 게 저희 식당이라고요. 기름을 두르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재료들을 넣어주고 밥과 함께 볶아주는데요. 재료들이 익을 동안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맛있는 오므라이스에는 소스가 정말 핵심이죠. 제가 황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케첩 듬뿍 7스푼, 돈가스 소스 듬뿍 5스푼, 올리고당 2스푼에 종이컵 1컵 정도 물을 붓고 후추까지 톡톡 뿌려준 뒤 잘 끓여주면 됩니다. 아, 벌써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었네요. 그럼 여기에 고슬고슬한 밥과 방금 만든 소스를 넣고 볶아줄게요. 볶음밥은 자고로 밥알이 날아다녀야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셰프의 팁 드리자면 평소보다 물을 적게 넣어서 밥을 지으면 고슬고슬한 밥이 지어지니 참고하세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동그란 지단을 만들어주고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그 위에 완성된 볶음밥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 볶음밥에 뚜껑을 덮어주면 새콤달콤 오므라이스 완성입니다. 어때요? 얼른 먹어보고 싶죠? 아! 빈지노의 아쿠아맨. 아하. Yeah. It's me. 24, 26, girl. Yeah. My life like a fish. Damn.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나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어딨는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도 아득해. I wanna be your boyfriend, I wanna be 생선. 허나 너에게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선 그저 so cool 한 척하는 게 최선. 임을 알기에 I said have a good time. 그날 밤 업데이트 된 너의 favorite 특별하게 여전히 물고기들이 hot hot. 당연히 나도 그중 하나.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Aquaman. Hey, hey, hey,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장은 너무 캄캄해. Hey, hey, hey,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리긴 네 마음이지라는 본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 집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은 보다 신속. 혹시 모를 그만 남의 꿈처럼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든 Let's bring it on girl. 통장 잔고는 가까스로 위기 멈면 입으로 또 이미 정했어 목걸이는 chrome hearts. But you said 그런 거 아니고 Please don't call me no more. Oh no.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Aquaman. Hey, hey, hey,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장은 너무 캄캄해. Hey, hey, hey, 내 가슴은 회처럼 조각이 나지기. Don't give a shit about my broken heart. Hey, hey, hey, hey, hey, 넌 딱 잘라 말했지 손톱 깎이 같이. Boy,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stupid heart. Hey, hey, hey, hey. 맛이 어때요? 아까 싫다고 했던 당근도 역하지 않고 정말 맛있죠? 원래 그냥 먹으면 맛없는 재료도 정성 들여 요리하면 맛있어지는 법이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요리, 오므라이스와 어울리는 술 추천해 드릴게요. 설마 혹시 초딩 입맛이라서 술도 안 드시나요? 네? 농담이었는데 정말 술을 안 드시는군요. 오늘 정말 맛있는 술로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한 상을 완성할 순 없죠. 손님만을 위해 요리하는 식당인 만큼 손님의 입맛에 맞춰 알코올 없는 음료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므라이스가 새콤달콤하고 묵직하니까 음료는 상큼하고 산뜻한 딸기복숭아 프라페 어떤가요? 아, 너무 좋다고요. 오늘 본 손님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한 얼굴이네요. 얼른 만들어 볼게요. 믹서에 딸기, 얼음, 우유를 넣고 달콤한 맛을 위해 꿀도 넣어줄게요. 버튼을 누르고 갈아주면 딸기 프라페가 벌써 끝났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믹서를 깨끗이 씻어주고 믹서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얼음을 넣고 복숭아와 꿀을 넣어준 뒤 잘 갈아줄게요. 먼저 만들어둔 딸기 프라페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복숭아 프라페를 부어주면 딸기 복숭아 프라페 완성입니다. 딸기와 복숭아의 상큼함이 오므라이스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요. 게다가 과일에 든 비타민C가 스트레스도 낮춰주니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 이제 설명 끝났으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천천히 편하게 마저 음식 드세요. 소코도모의 바이크. 자전거 타기 전 난 이래 아무도 말 걸지는 좀 알아줘. 이 기분 좋아서 더 좋게 하기로 밥 먹고 자전거를 아무거나 버렸어. I like it when my body shaking. 몰래 부르자고 나만 생각난 치킨 and some food. All the mood is litty. Hello Kitty, kawaii, smaller than a biscuit. Bang bang bang bang. If you want some fun, fun, fun, fun, fun. 바람이 내 얼굴에 닿으면 흘러가는 시간들이 날아가. Bang bang bang bang. If you want some fun, fun, fun, fun, fun. 바람이 내 얼굴에 닿으면 흘러가는 시간들이 날아가. 모든 걸 다 까먹어줘. 오늘 우리는 한 번이잖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전거를 타러 가. 자니까 저 멀리로 오늘 같은 날의 자전거 Pull up in a man with a bicycles Groove to the beat This is the rhythm goes 저 멀리로 오늘 같은 날의 자전거 Pull up in a man with a bicycles Groove to the beat This is the rhythm goes Rhythm goes Yes sir Rhythm goes Yes sir 체인을 더 느껴봐 석가도 마주 바로 살 내겐 다르니까 있으니까 오므라이스에 새콤달콤한 딸기 복숭아 프라페도 먹었겠다. 이제 속이 좀 든든하죠? 근데 오므라이스랑 오믈렛, 이 두 음식이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왕 오늘 먹은 거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진짜 맛잘알이 되어봅시다. 먼저 오믈렛은 프랑스 음식인데요. 채소나 고기, 치즈 등을 잘게 썰어 볶다가 반숙 정도로 익힌 달걀지단에 감싼 요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프랑스식 달걀말이 혹은 달걀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오므라이스는 이 오믈렛을 살짝 변형해서 볶음밥을 달걀로 감싼 요리랍니다. 오므라이스는 일본에서 서양 요리를 변형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처음에는 바쁜 요리사들이 푼 달걀에 여러 채소와 밥을 넣고 섞어서 오믈렛처럼 만들어 먹곤 했답니다. 이걸 본 어떤 손님이 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 음식이 발전해 지금의 오므라이스가 된 거랍니다. 오므라이스라는 이름은 오믈렛과 라이스의 합성어인 오믈렛 라이스가 일본식 발음의 영향을 받아 생긴 단어예요. 오믈렛 라이스라는 음식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소개되면서 우리에게는 오므라이스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게다가 오믈렛 라이스보다는 오므라이스가 발음하기도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믈렛 라이스와 오므라이스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답니다. 오믈렛과 오므라이스 이름은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국적도 맛도 꽤나 다른 음식이었네요. 오늘도 쩝쩝박사로 거듭났으니 앞으로 두 음식 모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제가 바닥은 햇빛으로 반짝이는 어느덧 먹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무지개가 싫었던 추위에는 멀티 까버리고 따뜻한 바람 많이 귀를 스쳐가 어제는 잊으면 돼 내일을 알지 못해도 난 네 옆에만 있으면 돼 기름만 가득 채워 다시 출발할게 눈이 꽃이 오는 뒤 눈부신 햇빛을 받으니 뚜껑이 열린 자리라고 너와 눈이 달린다 지겨운 날들은 이제 다 끝나고 내게 돌아왔고 사랑은 시작돼 행복은 가까이에 어느덧 먹구름 한 점 없는 우리의 앞날을 봐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미래를 달려가자 나랑 내 손을 잡아봐 시원한 고속도로 기쁨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빛나는 로스터로 기름만 가득 채워 다시 출발할게 잘 먹을 결심 자꾸 듣자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신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식당만큼이나 맛있는 오므라이스 맛집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바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동네 한박이에요. 이름 너무 귀엽죠? 4호선을 타고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로 나오면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함박스테이크를 필두로 오므라이스, 돈가스 같은 각종 경양식을 파는 식당이랍니다. 함박스테이크가 가장 유명한 메뉴이긴 하지만 사실 한번 다녀본 사람들은 모두 함박스테이크보다 오므라이스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가족 단위 손님도 정말 많고 어르신들도 식사하러 많이 오세요. 벌써부터 보장된 맛집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주문을 하면 스프가 나오는데 한입 먹으면 살짝 갈린 감자의 포슬포슬한 입자가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주력 메뉴인 함박스테이크는 반을 가르면 그 사이로 육즙이 후루룩 흘러요. 그리고 숨겨진 진짜 메인 요리 오므라이스는 계란의 굽기 상태가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완벽하답니다. 거기에 속을 열어보면 볶음밥에 소시지가 가득 들어있어요. 올 봄, 벚꽃이 다 져버리기 전에 벚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메마른 사막에 유라의 식탁 식탁 위에 기도는 사실 감동 없는 율동이고 그 머리는 나를 물품 먹다 뱉어버린 들키지 말게 난 이제 웃어볼래 세상에 대한 난 묻지 않게 난 이제 떠나볼게 난 이제 돌아갈게 마른 사막에 기침이 오늘의 한상은 새콤달콤한 오므라이스와 상큼한 딸기복숭아 프라페였습니다. 손님, 입에 맞는 음식도 별로 없고 밥 먹는 재미까지 없어 속상하시죠?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균형 있게 잘 챙겨 먹자고요. 음식으로 먹는 게 너무 힘들면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은 맛의 음식을 먹는 건 쉽지 않으니 오늘처럼 익숙한 음식을 먹을 때 새로운 재료들을 조금씩 곁들여 요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마치 여행하는 기분으로 찬찬히 아직 맛보지 않은 미지의 맛을 개척해 나가보자고요. 그렇게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손님만의 대동맛지도에 새로운 길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식당이 손님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여행이 너무 힘들 땐 언제든 찾아오세요. 이번 주의 한상은 낯설음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오므라이스와 딸기복숭아 프라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HUBS